CS 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인이란 말과 용서라는 말은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용서를 모른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용서를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신약에만 140번 이상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또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용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용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용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가보나움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중풍병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어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 참남하다라는 말은 신속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건방진 말을 지금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저 인간이 죄를 사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두 개 중에 한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쉽겠죠? 그거는 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럼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자. 이게 쉬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께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예. 자,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내 죄가 지금 용서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곤란한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너희 죄를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주면 됩니까? 그냥 너 그래 안 갚아도 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제 뭐 친구가 빚을 졌어요.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너 빚 괜찮아?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 내가 갚아주겠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이제 치르겠다는 그런 주님의 선포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어떻게 이 죄의 대가를 치릅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어려울 것 같은 그 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인자인 주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치룰 거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예,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실 메시아,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Son of Man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실 하나님, 오실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사람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인자다. 라는 말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의 아들, 정말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곧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 인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다, 오실 메시아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과 동시에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 라는 의미와 동시에 사람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가 죄를 살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분같이 살 수 있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처럼 희생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 그 권세가 사람인 너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먼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권세는 무엇이냐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A가 내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권세.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그것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개인으로 몰래 살짝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타이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두 명이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면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용서.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예,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집사가 미분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는가? 이런 이제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또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죽어.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나가 죽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성경이 얘기하는 포커스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땅에서 풀라. 예,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천국 가라. 얘기입니다. 천국 가라. 회개하고 천국 가라. 예.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예, 캐톨릭에서는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다. 아, 그렇게 믿었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캐톨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권세가 땅에서도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에 준 것이고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사제가 그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원리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뭘 할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들의 죄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확신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용서로 드러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증거하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를 선언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내가 정말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인가?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자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지사도 용서했고 박지사도 용서했고 다 용서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합니까? 그래서 내 용서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정말 용서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용서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사시고 싶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동시에 권세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 주므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 우리 그 민규 형제와 다혜 자매가 아주 귀한 그런 성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나눔이었다. 참 저를 감동시켰던 그런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 다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지금 FFF라는 단체에서 이제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모임은 이제 무슬림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성경도 이야기하고 쿠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뭐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예.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뭐 이렇게 막 그 회심하기를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이냐. 그 무슬림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바란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내 눈에 있는 예수,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들이 나를 통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죄의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용서함으로. 당신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합니다. 역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용서가 쉽지 않습니까? 용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중에 이 대표적인 용서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들의 방탕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원래의 위치로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정말 잘못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진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품에 품고 그리고 원래의 둘째 아들의 자리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자, 아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치른 대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자기 무시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그렇죠?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야지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상속을 달라 하는 것은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낭비하는 속은혜를 미쳤습니다. 유산으로 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비했어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재산들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의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렇게 잘못하고 왔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놈 저 매를 심하게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집에 종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런 나쁜 놈을 그냥 용서해 주다니. 저거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도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의 그런 회복시키줌을 보고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준 대가로 무시를 당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비난하는 그 소리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는,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해버린, 자신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무시하고 손실을 입히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용서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랑보다 물질이 더 크면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보다, 예, 사랑이 더다. 그렇죠? 사랑이 더 크고 이기심이, 그렇죠? 자존심이 더 작으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의 눈길보다 사랑이 더 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식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자식이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 지체들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용서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가? 내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기에 저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신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아들이니까 그렇죠. 뭐 자식이니까 그렇고 형제니까 그렇고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고 뭐 별로 뭐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지.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 군인이 미국인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탈을 하는데 연로한 그 부모를 다 살해하고 큰 딸은 자신이 취하고 다른 여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겨우 도망을 한 큰 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터키군을 간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전심을 다해서 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터키 군인이 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사랑합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 힘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면서 왜 도대체 용서하라 하는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는 자들의 축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낮은 자존감을 이기게 한다. 우리 자신들이 쓸모없다.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예, 마음이 작고 울타리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이 불쌍한 내 이 작은 자. 용서해보라. 예, 용서해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쪼그라든 그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증거는 아직 증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용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용서는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용서 없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까? 뭔가 어색한 사람들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탄의 괴계를 판다. 사탄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탄의 계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시작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함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는 건강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